미치도록 널 원하고 있어. Yeah. 단 하루라도 너 없이 안 되는 날. I want you, baby. 너무 너무 아름다워 내 모습에 혹시 빠져버린 나. 그저 내 눈빛에 사로잡혀 고개조차 돌릴 수도 없는 나, 바보 같은 나. 가슴 터져버릴 것 같아 너의 손을 잡으면, 내 입술에 입 맞춤할 때면. 그녀만은 나에게 조인할 수 있는. I'm sleep for you.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나나나나나나나 행복한 바보라도 된 기분 느낄 수 있겠니? Yeah, yeah. 날 가져도 넌 괜찮아. 그대로 시간이 멈춰서 하나의 나에게 원해. 아름다워 내 모습에 혹시 빠져버린 나. 그저 내 눈빛에 사로잡혀 고개조차 돌릴 수도 없는 나, 바보 같은 나. 가슴 터져버릴 것 같아 너의 손을 잡으면, 내 입술에 맞춘다면. 그만인 나에게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상상할 수 없어 너를 잃는다는 건, 내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건. 이 순간을 기억할게, 맹세할게. 널 처음처럼 바라보는 해바라기 boy. 마침 넌 나를 구원하게 보내진 걸. 사랑하는 삶이 내게 허락된 걸. 그대만으로 나는 충분해. Finally you in my life.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Realize, turn up the light. Baby, give me candlelight. 소리 내지 말고 우린 거죠, 이건 가능 느껴. 깊이 빠져드는 사랑 두 분을 즐겨. 변하지도 말자, 헤어지지 말자. 나보다 더 사랑해 말을 해주자. 몇 번 더 만 번이라도 on and on, precious love.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